아니야이라고 하며 네 곁을 떠나려 할 때마다 울고 있을 네 모습 빗떠오르면 나를 붙잡아 떠나려고 하다가 또 자꾸만 너의 생각에 마음이 아파와 자꾸만 돌아보게 돼 날 떠날 수 없게 해 난 어떡하면 좋아 얘기를 가고 싶은데 너를 생각해보면 나 없이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 너를 아직까지도 아끼지만 나에겐 너무 소중하지만 yeah. 이건 사랑은 아니야 미안한 마음이야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